Yeah, CM to the blue, right. To the sky high, get 'em high. Yes, we ready to go. 차갑게 더 차갑게 말을 해봐. 말 떠날 수 있다고. 그 말은 miss, miss, oh mistake. Everybody got it, la la la la. 틱틱 톡 톡 눈물이 떨어져. 디기 디기 밥 밥 to the sound. 유리 조각처럼 부서진 우리 둘이 breaking now. 하늘이 엇갈려도 사랑이라 그랬니. 그 말을 믿을 순 없어. Tell me why 너만 원하고 있잖아. No bye 그런 슬픈 말은 하지마. I can try 다시 돌아온다면. You know I wanna get your love. I wanna go back 함께했던 그대로. 오늘도 miss, miss, missing you. Everybody got it, la la la la. Tick, tick, tock, tock, 빗물이 떨어져. 디기, 디기, pop, pop, to the sound. 가슴이 찢어지는 나쁜 air. 우리 둘이 breaking now. 하루만 단 하루만 살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애원하잖아. Tell me love.